자, 이 안이 트란시가 내일부터 일하게 될 곳이에요. 이 창문으로 들여다보세요. 어? 모두 작업복을 입고 일하는군요. 그런데 머리부터 발까지 모두 가리니까 답답할 것 같아요. 약품이 피부에 닿으면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저런 작업복을 꼭 입어야 해요. 그리고 여기는 화학약품이 많기 때문에 화재 사고를 특히 조심해야 돼요. 라이터 같은 물건은 절대 가지고 들어오면 안 돼요. 네, 알겠습니다. 참, 그리고 소화기는 저쪽 문 바로 옆에 있고 반대쪽 비상구 옆에도 하나 더 있어요.